결국 인생 유전은 불란서적 영화 협잡이다. 아직도 불란서 영화라면 모두 인류 영화, 예술 영화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질식시킨다. 그런데 내 애인까지 이 영화를 보고 좋다고 한다. 그 영화 좋지요? 그의 말에 나는 두 말 없이 네, 이것이 사랑이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1954년 1월 11일 김수영 시인의 일기장을 잠시 훔쳐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사랑인가요? 프랑스 영화. 참 김수영 시인의 그 일기가 좀 과격했죠, 내용이. 하지만 영화에 대한 각자의 느낌과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신 서울 영등포구 신길일동의 최경선 씨처럼 아마 그 시인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 영화 Le Grand Bleu 중에서 My Lady Blue 에릭 세라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셨죠. 서강대 2학년 백승록 씨. 하이텔 영화 동아리인 시네마 천국 회원들과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서울 마포구 아현이동의 이정숙 씨도 잘 들으셨겠죠. 아, 그런데요. 그 나중에 애인이 물어봤을 때 네 라고 대답한 그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딱 위노나 라이더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귀여운 바람둥이 멀메이즈라는 영화에서 아, 나는 이 집이 너무너무 싫어 막 그랬다가 옆에 앉았던 그 좋아하는 남자가 나는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했더니 그 다음 순간 난 그 집을 사랑해 그러죠. 정말 그런 것이 사랑인가 봐요. 자,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윤홍식 군, 중학교 2학년이라고 밝히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애가 좋아한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죠. 대단한 분이세요. 대전동구 대일동의 라영학 씨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베티 블루 중에서 베티와 쭉입니다. 시간을 위한 노 인터메조. 컨택트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컨택트 렌즈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대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Electric Dream 중에서 듀얼이었습니다. 컴퓨터가 너무나 발달한 나머지 이렇게 바하의 음악까지 자유자재로 연주하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 세계는 이제껏 많은 영화의 소재나 테마가 되어 왔었죠. 블레이드 러너를 비롯해서 매드맥스 시리즈, 러닝맨, 핸드메이드 테일, 또 핵전쟁의 위험을 다룬 더 데이 애프터, 그리고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영화 속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이어주는 현재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새 영화 네메시스는 서기 2017년의 미래가 무대입니다. 그곳에는 첨단 정보로 조직화된 테러리스트들과 생명력이 강한 인조인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특별수사관인 알렉스 역시 순수한 인간이 아닌 반기계인간입니다. 사표를 던지고 은둔 생활을 하는 그에게 경찰국장이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테러리스트 소탕을 핑계로 그를 이용하려는 것이죠. 이 경찰국장의 음모에 알렉스가 맞선다는 게 이 영화의 큰 기둥인데요. 주인공 알렉스 역의 올리버 그루너는 한때 킥복싱 슈퍼 웰터급 세계 챔피언을 지냈다고 하네요. 자, 네메시스의 테마 들어볼까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네메시스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 테마 음악은 참 편안하고 잔잔한 편인데요. 이 영화는 SF 영화의 필수 요소인 엄청난 폭력, 파괴, 살인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을 총출동시킨 영화랍니다. 그런데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전이 영화 속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어야 하는지, 그들의 무차별한 폭력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이런 고민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은 아니지만요. 인간 세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가 지난 토요일에 개봉됐죠. 장선우 감독의 우리 영화 화엄경입니다. 인류에게 남겨진 가장 난해한 유산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화엄경은 인식의 폭이 깊고 난해한 경전이죠. 이 경전을 쉽고 아름답게 풀이한 고은 선생의 소설 화엄경. 영화 화엄경은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그네의 선제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길 위에서 살게 하면서 이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죠. 영화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죠. 어린 시절에 버려진 선제는 넉마주의 문수에게 키워집니다. 그마저 사고로 죽게 되자 선제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혼자서 집을 떠나죠. 그 뒤에 선제는 끝없는 여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피리를 주면서 스스로 익혀보라는 법은 스님, 바람둥이 장꾼 지호, 또 어촌에서 의료봉사를 펼치는 해운, 다리 밑에서 종이꽃을 접으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맹인 가수 이녀, 그리고 꿈속에서 만난 관능적인 여인 마니, 장기수 혜경. 꼬마 선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과 슬픔, 그리고 부와 애욕, 이런 인간사를 모두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찾아다닌 어머니는 결국은 이 세상 전부였다는 것을요. 장선우 감독은 이 영화를 끝내고 나서 화엄경의 한 귀절로 소감을 대신했죠. 세상은 자신을 잃어가면서 세상이 되는구나. 오늘 밤 여러분과 저의 숙제가 되는 말인 것 같네요. 한양대 이종구 교수가 음악을 담당했는데요. 한 곡 들어볼까요? 화엄경 중에서 극락강입니다. 영화 화엄경 중에서 극락강 한양대 이종구 교수의 음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코미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우피 골드버그와 테드 단슨이 주연을 맡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최첨단 하이테크 시대의 부모들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궁금증으로 이 영화는 출발했답니다. 우피 골드버그, 사라는 능력있고 독립심이 강한 흑인 여성입니다. 아기도 갖기 전에 남편이 사망하자 정자은행에 찾아가죠. 남편이 아닌 아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은행에서 최고의 상품이라고 추천받은 정자는 똑똑하고 키가 너무 크지 않은 흑인의 것입니다. 덕분에 아름다운 딸 주우라를 얻게 되죠.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곤란한 사건이 터지죠. 딸 주우라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 나선 주우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훌륭한 흑인이 아닌 다소 우스꽝스러운 백인, 중고차 딜러 잭슨입니다. 이때부터 세 사람 사이에는 아주 묘한 변화가 생기게 되죠. 부모가 된다는 문제, 그리고 가족의 참의미,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Made in America. 그런데요, 제가 뒷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영화에서 주연한 테드 단슨과 우피 골드버그가 흑백의 장벽을 넘어서서 요즘에 완전히 사랑을 불태우고 있다는 소식 아십니까? 아, 이 우피 골드버그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FM 영화음악에서는요, 바로 내일 이 시간에 우피 골드버그의 얘기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요, Made in America에 삽입된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 그녀의 노래 라틴 리듬에 흠뻑 젖어보십시오. Go away.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take you wonder by wonder, over, sideways and under,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Now from way up here, it's crystal clear that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Unbelievable sights, indescribable feeling, soaring, tumbling, freewheeling through an endless time. 당장 내 통의 편지를 통해서 선구마 언니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광주 학동의 세영씨, 서울 서초구 반포 이동에서 친구 우찬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한문규 학생, 그리고 귀여운 친구 진숙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의 이희선씨, 친구 미선이가 시험을 잘 보기를 기원하는 관악구 신림십동의 김수연씨, 이분들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띄워드렸습니다. 만화 영화 알라딘 중에서 A Whole New World, 피브 브라이슨, 레즈나벨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시간에서 좋은 영화들 소개해드린 적 많죠. 하지만 비디오 가게에서도 구하기 힘들고 어떻게 영화를 볼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던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께 아주 기쁜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인켈 아트홀에서요, 93 세계 작가전이 6월 30일 수요일부터 7월 14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오후 3시 30분, 5시 30분, 7시 30분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영화들이 상영이 되는데요. 상영 프로그램을 보면 아, 화려합니다. 데이빗 린치의 트윈픽스,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벌거벗은 점심, 그리고 릭베송의 마지막 전투, 얼마 전에 저희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영화 200선에서도 소개해드렸죠. 또 미라네어의 살람 봄베이, 피터 그리너웨이의 프로스페로의 서재, 후샤오시엔의 동동의 여름방학, 리들리 스캇의 셀마와 루이즈, 테오 안겔로플로스의 안개 속의 풍경, 루이 말의 데미지, 장리 꼬다르의 마리아께 경배를, 레오스 캐락스의 나쁜 피, 모베상, 또 아키 카우리스마카의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 로만 폴란스키의 물속의 칼, 데릭 저만의 대영제국의 몰락. 지금 막 황홀해서 어쩔 줄 모르시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이것들이 게다가 한글 자막까지 돼 있다고 하네요. 자, 보고 싶은 분들은요. 741-0251, 741-0251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 것은요. 서울에 계시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참 지금 야구를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상영 프로그램 중에 끼어 있는데요. 테오 안겔로플로스 감독의 안개 속의 풍경, 이 중에서 듣겠습니다. 아다지오.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지오였습니다. 요즘 헐리우드 영화의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하죠. 글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편당 제작비는 1,500만 달러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액수가 자그만치 2,500만 달러로 늘어났답니다. 또 웬만큼 스케일이 큰 영화다 싶으면 4,5천만 달러는 예사라고 하네요. 스필버그의 신작 주라기 공원만 해도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 영화에 아놀드 슈왈츠네거나 실베스타 스텔론이 나왔다 하면 여기에 이들의 출연료까지 더해져서 아주 간단히 1억 달러가 된다고 하네요. 지난 85년에 람보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비싼 영화다 하면 보통 자동차들이 질주하다가 충돌해서 완전히 부서지거나 아니면 특수 효과가 판을 치는 액션 모험 영화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와서는 제작비가 가장 적게 든다는 코미디의 제작비도 뛰어오르고 있죠. 정말 바야흐로 제작비 인플레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스탠리와 아이리스 중에서 스탠리와 아이리스였습니다. 이 영화 기억나시죠? 저희 기로부는 한편의 영화에서도 한번 해드렸는데요. 문맹인 로버트 드니로가 제인 폰다로부터 글을 배우면서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소품에도 2,3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대요. 4, 5년 전만 해도 한 1,000만 달러나 많이 들여야 1,500만 달러면 만들 수 있었던 영화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요? 이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와 제인 폰다가 챙겨간 출연료만 700만 달러. 그러니까 이런 제작비 폭등의 주범은 인건비인 셈이지요. 여기에 터미네이터2나 주라기 공원 같이 복잡한 특수효과가 많이 사용되면 제작비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뛰어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복병이 숨어 있어요. 바로 홍보 선전비죠. 보통 영화사들은 이 제작비 안에 영화의 홍보 선전비는 계산하지 않고 발표하는데요. 헐리우드에서는 영화 한 편당 선전비가 7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비가 4000만 달러가 된 영화다라고 하면 여기에 홍보 선전비 1000만 달러를 더 보태서 모두 5000만 달러가 된 영화라는 얘기죠. 제작비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영화에서 이익 남기기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화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출연료를 들여서라도 관객들이 몰려오는 배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스타들의 몸값은 자꾸 비싸지고 덩달아 제작비도 뛰어오르는 악순환. 이것이 헐리우드에서는 빈곤의 악순환보다도 무서운 제작비 폭등의 악순환입니다. 자, 홍보비는 빼고도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었다는 정말 공룡만큼이나 거대한 규모죠. 영화 주라기공원의 테마 듣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은 미국에서 개봉 9일 만에 80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300억 원은 번 셈인데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영화를 만드는 거겠죠. 포항에서 아주 마술 같은 라디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파수를 받아서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포항 학산동의 이민우 씨.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모르겠어요. 그 마술적인 라디오를 선물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첫 인연을 맺은 분이죠. 서울 성동구 하왕이동의 이미영 학생도 반갑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